네, 한국 수영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우는데 초급반은 언제 수업하나요? 매일 아침 6시 반, 9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있어요. 월, 수, 금이나 화, 목, 토에만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럼 저녁 7시 수업으로 월, 수, 금, 반 신청할게요.